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6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의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.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는 명예의병대 대장의 용접보고를 받은 다음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의병대를 사열했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특사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 니수용 동지와 니길송 외무성 부상, 헤수수 델로스 앙헬레스 아이세소 똘롱고 주족 우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전송했습니다.